HUBS 허브스 뉴스 사회혁신센터에서 희망한대 리더그룹 한 가지의 운영진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3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까지입니다. 면접은 3월 19일과 20일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면접 시간은 조율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 공감한대에서 또래에게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진행 방식은 또래 상담자와 1대1로 매칭돼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최대 5회기 동안 상담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단체 메일로 전송된 해당 공지에 첨부된 구글 폼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행복드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64기 수습국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은 3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8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구글폼 작성을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모집 부서는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제작부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22학번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가 위치해 있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과 서울 용산청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정부 서울청사 본관은 경호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반납은 윤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실을 설치하면 헬기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기존 청와대를 국민들께 100%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노인 빈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이 자칫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 요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굳이 보험료까지 지불하면서 높지 않은 금액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초연금의 파격 인상으로 인한 예산 편성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4일 영국이 입국 시에 적용해온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혁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두 차례 맞지 않은 사람이 입국 전 자비로 PCR 검사를 받아야만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영국 입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새로운 비상계획과 코로나19 규제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4월 부활절 연휴에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7일간 총 44만 4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해당 조사 전주에 비해 48% 증가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 HUBS 안물 안궁 어쩔 라디오. 3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라디오는 안물 안궁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영화를 즐겨보시나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가족 영화나 휴지 없이 볼 수 없는 슬픈 멜로 영화 등 영화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죠. 저는 딱히 장르를 가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속이 후련해지는 액션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필 쌍권총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영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비정상 리뷰 라디오 안물 안궁 어쩔 라디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3월 16일 현재 네이버 평점 6.47이고요. 왓챠 평점은 2.9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아는 영화의 주연 배우로 유명한 인물이 맡았는데요.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브릴랜드의 My Truck. Don't touch my truck. 오늘의 주인공 마일즈는 게임 회사의 직원인데요. 직장 상사가 자신을 괴롭혀도 아무 말 못하는 직원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누구보다 강한 키보드 워리어로 변신하는 이 시대 최고의 악질입니다. 마일즈의 현실에선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데 키보드만 잡으면 터미네이터가 됐어 라는 대사를 들으시면 대충 감이 오실까요? 오늘의 타겟은 서로를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드는 인터넷 방송 스키즘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영상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 마일즈는 대차게 욕을 날려버립니다. 물론 방식 자체는 잘못됐지만 사실 마일즈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나 그는 하필 사이트의 관리자와 시비가 붙게 되고 수많은 욕설이 오고 간 뒤에 관리자는 마일즈의 IP 주소를 불러줍니다. 화들짝 놀란 마일즈는 얼른 노트북을 닫고 울리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다행히 상대는 낮에 실수로 좋아요 버튼을 누른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안도하지만 왜 저는 계속 열이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여자친구와 행복한 연애를 하는 단잠에 빠진 마일즈를 깨우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스키즘의 관리자들이었죠. 열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관리자는 마일즈의 손을 부수는 대신 양손에 권총을 박아버립니다. 영화 보는 내내 마일즈가 실수로 총을 쏘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일즈의 숨막히는 액션을 잠시 후에 만나봐요. 이마 오키타? 와타시모 이마 오키타요? 예. 데모 쳇토 네마이나. 키리쿤, 쿄 나니 스루노? 아노, 고왕가 타베타? 기리보이 호구. 쿄 텐키가 소크린나노니 소토노 데테 나이노? 하이. 아, 와타시와 네마이크라. 쿄 데카케 나이요? 와타시노 코토 오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체 뭐가 떠 필요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단 생각에 집 밖을 나갔을 뿐인데 네가 언짢아 하면 난 할 말이 없어 너는 12시가 되면 전화기를 안 받아 그러다 3시 아님 5시에 문자가 와 어쩌고 저쩌고 방금 자다 깼어 이거 듣는 사람 그녀가 클럽에 있었단 건 비밀로 해줘 왜냐면 난 걔를 좋아해 걔가 어떤 앤지 알고서도 좋아해 걔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알고 있진 않아 근데 걔는 내가 모를 줄 아는 만큼 꽤 순수해 가슴에 찢어짐을 이기는 건 너 답장의 기다림을 이기는 건 너 너 그래 너 바로 너야 필요할 때만 더 나를 사용해도 좋아 너 정도 여자 만나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 가니 세상은 몰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너는 블로거 같아 좋은 곳을 많이 알지 나랑 간 줄 알고 너는 말실수를 하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그것도 필요 없어 대체 뭐가 더 필요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단 생각에 집 밖을 나갔을 뿐인데 네가 나를 안 만나줬잖아 에이, 내가 화를 내면 너는 내게 찬물을 끼얹네 너는 여신이니까 그래도 돼 넌 여신이니까 여신이니까 여신이니까 너는 되고 나는 다 안 되는 개법이니까 How much is it? 이제 돈으로 사겠어 정말 되게 쉽지 옷 사준다는 말에 바로 답장해서 고마워 백화점을 전부 사줄게 그게 얼마든 돈도 필요 없어 대체 얼마 더 필요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널 봤어 강아지 마냥 기분이 좋아 귀여워할 때만 나를 사용해 쌍권총의 사나이가 된 마일즈의 상대는 47승 0패의 랭킹 1위 닉스입니다. 스키즘은 마일즈가 순식간에 닉스에게 패배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둘이 싸우게 되는 과정에서 개연성 따위는 하나도 없는 막장 전개가 펼쳐집니다. 아마도 이 영화의 평점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둘이 어떤 이유로 싸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펑펑 터지는 액션을 즐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가 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이없던 장면 몇 개만 꼽아볼까요? 마일즈가 상대라는 사실을 한 닉스는 까만 선글라스에 거뭇거뭇한 코스염을 붙인 채 경찰서로 향합니다. 아, 참고로 닉스는 금발의 여성인데요. 누가 봐도 수상한 그녀의 잠입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닉스는 당당히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마일즈의 개인정보를 찾아냅니다. 그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까지 작동시킨 닉스는 바로 마일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후엔 또 펑펑 터지는 액션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영화의 매력 중 하나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화계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달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란 게 액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영화는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내는 걸까요? 노래 하나 듣고 영화의 깊은 이야기를 다뤄봐요. Wonder. Wonder. County stars. 밤하늘의 별. 매료된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비오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별. 매료된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피카소 별들은 내 작품을 전시 밀라노에 낮 일반성이나 피만 토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네 my grandfather 유행병 온 것이 떠나려 대성 통곡하며 인사 코로나 바이러스 면에 못 간대 fuck covid 이제 할아버지 몸값 비싸 좋은 약 좋은 날 좋은 삶 좋은 것만 다 한데 뭐 아이들을 하지 그의 손자 서울대는 아니어도 곧 잘 살아 이 새파란 너무 걱정 마 이제 다 갔을 때 축하한다면 주신 100만원으로 난 시작했어요 내 세상을 낙원 상가 가서 야마하 스피커로 13만원짜리 마이크 사고 그때 우리 가족 잠실 살던 때 그때만 해도 내가 아저씨라고 아빠를 불렀던 때 But you really damn I'm real for the now 지금 눈물 참느라 비움됐어 난 얼마 전 친구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 상실감을 조금 체험했어 난 오늘 레벨이 어떻게 떴는진 모르지만 one thing that I know 아버지의 편지가 더 많았지 yeah. 강원도의 별들보다도 I'm counting stars, stars 밤하늘의 pearl Let it drop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Girl, your Louis Vuitton Back to camp I'm counting stars, stars, stars 밤하늘의 pearl Let it drop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마일즈는 드디어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영화 초반에도 마일즈는 경찰을 찾아가지만 그의 손에 달린 권총을 보고 설득은커녕 오히려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요. 이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경찰들의 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경찰들은 47명을 살해한 탈옥수 닉스를 잡기 위해 주인공 마일즈를 미끼로 쓰고자 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우리의 겁쟁이 마일즈는 제정신이냐며 경찰들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담당 형사가 닉스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부녀 간의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평범한 영화였다면 닉스와 아버지의 해피엔딩을 만들어주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스키즘의 관계자였던 동료 경찰은 닉스의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처럼 보는 내내 정신없는 오늘의 영화는 건즈 아킴보였습니다. 과감한 스토리 설정과 건액션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강렬한 영화지만 본 사람은 호평을 내리지 않는 슬픈 영화죠. 죽느냐 사느냐 단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하는 영화처럼 오늘의 한 줄 운세도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어느 날, 우산을 안 가져온 당신, 가방을 찾아보니 자그만한 접이식 우산이 하나 있었네요. 안도하며 우산을 폈는데 우산이 너무 작아서 신발이 젖기 시작합니다. 우산을 앞으로 쓰자니 가방이 젖고 뒤로 쓰자니 신발이 젖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포기하시나요? 모두 고르셨다면 라디오 끝까지 듣고 결과까지 듣고 가는 센스 모두 아시죠? 뒤에게 Why Oh My Night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자가 날 사랑해주면 될까 말처럼 쉽진 않을 걸 알지만 그럴 걸 알지만 세게 날 안아주면 안 될까 오늘따라 세상이 무섭단 말야 yeah. 잠깐인 공호흡을 해주라 왠지 숨이 잘 안 쉬어졌어 난 날 놓을 거면 과거에 놔주라 너가 있는 시간에서 죽어갈 거야 우리 간 결혼하면 안 될까 돈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이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까지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린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yeah.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말은 나를 사랑하면 안 될까 오사카나 오키나와 알바다 내 뮤비들을 찍었던 곳 말야 같이 가자 약속했었잖아. 약속했었잖아. 그 약속이 깨질까봐 겁이 나. 워더미 결혼한다 하던 날. 오늘의 TMI. 자, 오늘의 TMI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는 영화의 주연 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방송국 카드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마일즈는 해리포터를 연기한 다니엘 레드클리프 배우였습니다. 사실 유명한 영화의 배우들은 해당 영화 배역의 이미지를 벗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 또한 이러한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그는 대중에게 해리포터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있는 배우입니다. 특히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해리포터 상영 당시 소설의 이미지와 영화의 다니엘이 연기한 해리포터의 이미지가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었기도 하죠. 어릴 적 순수했던 해리의 얼굴은 모두가 기억하실 겁니다. 오랜만에 그의 순박한 미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해리포터 방귀장난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해리포터 촬영 현장의 뒷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노래를 듣고 오늘의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기리보이 내일은 없다. 다시 머리 굴려 팽이 자기 멋대로 작동하는 내 비 풀고 나는 나와 내 모습 이건 그냥 내 미래와 또 널 위한 내 예의 전부 걷어 한참 털고 피는 시간 웬만의 시장에서 우린 언제쯤에 꽃이 필까 고민할 시간 없어 다시 데워먹어 식은 피자 그 뜨거웠던 세월 안에 얼어붙던 심장 빛발치는 핀잔 비난에 숙인 고개 스물은 넘어 서른 고개 나와 여긴 친해질 수 없는 곳 마임처럼 허공에 떼고 하는 내 타는 노동 우리들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어 미래가 밝아오잖아 해가 저물고 있어 이제 내일은 베일을 벗는다 뒤를 보지 않는 내게 내일은 없다 댓글을 모아 여기 태산은 높아 그동안 등반하며 어떤 애운 내 성과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하찮은 썰과 죽고 간다는 것 중에서 대체 뭐가 정답 반짝이다 지고 있는 저 별과 한순간이었지 너는 얼마의 형량 필요해 파워 고개 숙여도 멋있게 필요한 싸움 좋고 웃음이 짓네 머리에 파리바게처럼 스택인 랩 많은 생각 덕에 머리 나예 어린 나이에서부터 해온 지허나 여전히 나예 고민들의 대부분은 잘 끝나질 않네 But I have more skills than I used to 얼마 전만 해도 제가 누구 물어봤던 그 친구도 이제는 알아봐 날 잘 들었다며 부르지 내일이 오면 내가 사버라 ain't got time 24시간이 모자라지 대대형과 말했듯이 내일은 없어 Cause I work hard 해가지고 다시 떴지만 잠에 안 들어 날은 지나가는데 오늘만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there's no tomorrow 언젠가 잠든다면 명복을 빌어 내게 있는 업 이제 다 돌려받는 것 Yeah ashes to ashes dust to dust 더는 뒤를 보지 않아 every second every minute 움직였던 미리 우리 놀라까지 to the ceiling 사병에게 빌린 속상 새로 벌려 빌린 다음 장으로 넘기지 no hesitation 시선은 앞에 길이가 말이야 내일은 없다 나 대답하지 been since 도매는 fuck wows 여전히 꼭대기에서 외주를 타지 but it's got got us yeah we go we are living like a legend 매일마다 추는 legendary verse 왕관의 무게를 버티는 게 습관이 됐어 하루살이 인생 언제나 playing for keeps 세계와 멀어지는 나의 days and weeks 절대 난 안 잃어 fuck it 네, 이렇게 3월 16일 안물 안궁은 막을 내렸는데요.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의 한 줄 운세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발과 가방 둘 중에 하나만을 포기해야 할 때 신발을 포기하신다고 하신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남들이 몰라준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곧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머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로 가방을 포기하신 여러분들, 계획한 것이 있으시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해결해보세요. 무작정 세워놓은 계획이더라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끝에 도달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오늘의 모든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안물 안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PD 박상진, 기술의 신민석, 저는 성재훈이었습니다. UBS